얼굴만 쳐다보고 그 누가 병아리요. 말고 우리 함께 살아가네. 사랑해라 더 한답자 자식 걱정 모두 잊고 지금부터 이 한몸을 바람결에 실어세. 얼굴만 쳐다보고 그 누가 병아리요. 속고 속는 세상살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마음만은 편치 말고 우리 함께 살아가네. 말고 우리 함께 살아가네. 사랑해라 더 한 남자 자식 걱정 모두 잊고 지금부터 이 한 몸을 바람결에